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즈음하여 최근 여러 나라 신문이 글을 게재했습니다. 에집트 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사이는 김일성 빛나는 역사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파키스탄 신문 쿠에타 데일리 인디펜던트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여러 나라 인민들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 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지지성원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격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 나우로주, 쿠웨이트 신문 쿠웨이트 타임스는 탁월한 사상 이론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업적, 건의한 풍모를 찬양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 인디아 신문들인 뉴델리 타임스,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